baby. I'm leaving right now. Listen to this. Yeah. 아무 시작도 못해. Let it stop ya, stop ya. Yeah, I wanna get to know get you. 10분 비난은 help you so you. 왜 이거 반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절대로 말하지 못하죠. 그대가 내 painkiller라고 말한다면 내 마음은 마치 realer 아닌 것이라고 믿겠지. 그때 기대치가 서로에게도 방점 믿겠지. 그래 급해 내 눈에만 그 땡이라 여겨진다면 뭐가 그리 문제. 눈물의 anti-fan 나는 울고 싶지 않아 그냥 안길래. 오해는 마 지금 내가 고른 너이 club에서 best 난 눈이 높은 girl 내 ex에게 나눠줄 사랑이 남아서 너에게 조금 더 춥게 많은 날 받아줘. Baby I know what you want. Baby you beginning 내가 그리 쉬워 보이니 너와 나와의 그림이 그리 썩 아름답진 않아 짧아 침초만의 그런 눈으로 아래 위로 흘고 사귀자는 남자 나는 절대 안 만나 익시 향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네가 그 남자와는 아무 시작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 잊어 물고 칭얼거리는 소리도 calm down 울고 네 얘기 다 들었으면 이제는 가봐 미안하지만 baby you're living right now baby I know what you want baby you Julia 당황스러운 눈빛 따위 넌 없던데 너 없던 매일은 내게 너무 버겁던데 넌 어떻게 쉽게 날 지워버렸어 왜 우리 함께 자주 가던 클럽 안에 너와 나 그때보다 크게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 이 모든 게 똑같은데 달라진 건 한 가지 옆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니 oh, 이별의 아픔이 아직까지 남았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서 지금 내 눈에 비친 모습들이 다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뿐이야 나도 알아 너와 나 아무 사이 아니란 걸 이제는 너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단 걸 지금부터 널 추억으로 간직한 채 오늘 밤은 너 대신 이 음악과 함께 할게 Baby I know what you want Baby you